바라봤고 그늘 속에 그리움 명을 지어 하늘에 속삭이니 일곱빛깔 무지개가 목매여 우네 꿈이여 다시 한번 내 가슴에 가시밭을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눈물로 다듬어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꿈이여 다시 한번 내 가슴